경제 투데이. 안녕하십니까. 경제투데이 아나운서 이규봉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올해 상반기 이상거래를 분석해서 금융위에 통보했는데요. 뭐 시세 조정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0%가량 증가한 64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이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금액도 지난해보다 5배가량 늘었고요. 그 규모가 또 1000억 원이 넘는 사건도 있다고 하는데요. 갈수록 수법이 진화하고 또 조직도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뭐 여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특히 이 시장이 활기를 띨수록 이런 부정거래가 더 기승을 부리는 것 같은데요. 이제 주식시장 가격 제한폭이 확대된 지 꼭 한 달이 됐습니다. 뭐 이런 제도 변화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텐데. 자, 오늘 경제투데이에서는요. 바로 이 가격 제한폭 확대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또 자영업 증문즉답 시간에는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매출 올리는 홍보 전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의견이나 질문 있는 분들은 샵 9730번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가 부과됩니다. 이규봉의 경제 투데이. 네, 오늘 먼저 주식 시장 마감 시황부터 전해 듣죠. 현대증권 유용석 시장 전략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어떻게 끝났습니까? 예, 주식 시장의 회복 속도가 좀 빨라지면서 그리스 디폴트하고 중국 증시 폭락,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하향으로 인해서 하락했던 7월 하락폭을 거의 대부분을 만회했습니다. 대형주의 회복 속도가 다소 좀 부진했지만 중형주하고 소형주가 연종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코스피가 2080선을 회복한 2.88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5일 연속 상승하면서 774포인트를 넘어서 연중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외국인은 거래소 시장에서 매수를 보이지 않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 500억 매수를 보였고요. 기관들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7일 연속 순매수와 함께 5월 7일 이후 금일까지 무려 1.4조 원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어제 급락했던 대우조선해양은 워크아웃 대신에 자체 구조조정 진행하고요. 금융당국의 긴급유동성 지원이 검토될 수 있다는 소식으로 장중 낙폭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동반하락했던 은행주들은 소폭 반등했습니다. 전일 오름세를 보였지만 금일 실적으로 하락했던 포스코와 더불어서 제약, 바이오, 화장품으로는 차익 매물이 조금씩 쏟아졌습니다. 예. 그 외국인들이 뭐 매수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매수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에서는 매수 매도의 그런 균형 상태로 볼 수 있는 중립적 상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매수가 있었지만은 연속성이 좀 부재하기 때문에요. 아직은 중립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지난 그 7월 13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 있었던 순매도를 많이 줄였기 때문에 일단 순매도 압력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순매수로 전환하지 못하는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으로 시장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차선 우려 때문에 매수를 서두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의 상승 이후로는 달러 강세, 즉 미국의 경기 회복세와 미 연준의 그 금리,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필요성 역설이 달러 강세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다른 이유는 국내 성장률의 저하와 수출 및 대표 기업들의 실적 저하 때문에 외국인이 매도를 서두르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외국인들은 환율이 안정되고 실적 개선 전망이 나오 전까지는 다소 좀 중립적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특징주가 있다면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오늘 특징주로는, 삼성그룹주를 들 수 있습니다. 내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묻는 주총이 있는데요. 오늘 자 법원에서, 헤지펀드인 엘리서스의 그 제기한 주총총의 결의 금지에 대해서 항고 기각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내일 표결 대결에서도 삼성그룹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삼성그룹주들이 대부분 5%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게임회사인 NC소프트가 시가총액 100위 가운데에서는 가장 높은 11% 상승을 했습니다. 게임 신작이 하반기에 줄을 이을까는 분석과 넷마블의 모바일 게임 출시 임박이 주가 상승을 견인 했습니다. 오늘 주목을 끌었던 것은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FNC 엔터인데요. 국민 MC인 유재석 씨와 정격 계약했다는 소식으로 상한가까지 급등했습니다. 예. 그리고 삼성그룹의 자체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삼성페이가 오늘 시범 서비스하면서요. 핀테크 관련 기업인 한국정보나 나이스정보 등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예. 어제 그 7% 경제성장률 발표했던 중국 관련주들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제 중국 7% 2분기 성장률을 보였는데요. 네. 이거에 대한 외신의 보도는 그렇게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재반 상황을 봤을 때 7% 발표가 의외라는 반응이 많고요. 특히 2분기의 증시 변동성 확대가 하반기 중국 경제에도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런 그 중국에 대한 따갑지 않은 시선은 우리 증시에서 중국 관련주를 불려오는 화장품 등 그 의료와 음식용 업종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영향보다는 화장품 주식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좀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고요. 메르스 이후에 3분기 중국 관광객 수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다는 분석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곡물 가격이 좀 급등세가 빠르고요. 또 환율이 상승하면서 차익 매물이 나온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현대증권 유영석 시장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이규봉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경제투데이. 매일 오후 4시 10분, 다음날 새벽 1시 10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주식시장에서 하루 가격제한 폭이 기존 플러스 마이너스 15%에서 이제 30%로 확대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시행 이후에 뭐 우선주 과열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참 많았는데요. 자, 뭐 이 시점에서 이제 제도가 잘 정착하고 있는 건지 또 투자자들이 더 주의할 부분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대한금융경제연구소 김동환 소장과 말씀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 뭐 이 가격 제한 폭이 확대된 후에 글쎄 뭐 우려했던 것만큼은 시장에서 그렇게 큰 충격은 못 느꼈던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뭐 그렇다면 이제 제도가 좀 잘 정착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뭐 거래가 드물었던 우선주가 이상 급등을 했다든지 뭐 단기 매매가 눈에 띄게 늘어난 점 같은 부작용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우려했던 변동성의 확대라든지 뭐 불공정 거래 급증 같은 건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는 뭐 순조롭게 정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기본 취지였던 뭐 거래 활성화라든지 여러 그 기대했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는 있습니까? 네, 제도가 바로 바뀐 직후에는요 거래가 네. 다소 줄었었죠.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조심스럽게 매매를 한 건데. 한 달 평균을 내보니까 약 18% 정도 거래가 늘어났거든요. 네. 물론 이번 달에 그리스 사태라든지 뭐 중국 주식시장 폭락세 같은 대외 변수로 인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래가 늘어난 측면도 물론 있지만 가격 제한폭 확대 영향도 반영된 숫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한 달을 조금 더 보면 얼마나 거래가 늘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대신 이제 상한가 구치기 같은 불공정 의심 거래는 오히려 줄어든 측면이 있어서 나름 순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한국거래소가 뭐 제도 시행 이제 전후를 비교해 봤더니 시행 후에 이 단기 투자 현상이 아주 뚜렷해졌다 네. 뭐 이런 결과를 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투기적인 좀 성향이 더 커졌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글쎄, 주식을 샀다가 한 달 안에 전량 매도하던 거를 이제 저희가 단기 매매라고 하는데 네. 이 단기 매매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을 보니까 제도 시행 전에 사흘 정도에서 제도 시행 이후에 보니까 하루로 대폭 줄어들었어요. 네. 그만큼 단기 매매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 이런 게 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제도가 생기면 전체 거래에서 개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그만큼 늘거든요. 예. 우리도 한 달 전에 비해서 한 4%가량 개인 투자자 비중이 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단기 거래가 는 거는 좀 당연한 것 같고요. 예. 이걸 좀 꼭 투기적인 장세가 됐다고 하기보다는 가격 제한폭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거래도 늘고 개인 비중도 늘고요. 또 어떻게 보면 리스크 관리를 그만큼 하고 있다 이런 걸로도 볼 수 있어서 이것 자체만 놓고 장이 투기화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섣부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뭐 가격 급등락으로 인해서 제도 시행 후에 피해를 본 업종들은 없습니까? 글쎄 업종으로 특별히 유불리를 구분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제도 시행 직후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던 뭐 STS 반도체라든지 계열사인 휘닉스 소재 같은 경우는 이틀 만에 주가가 반토막이 나는 경우를 당했고요. 또 2조 원대 손실을 그 숨겼다 그래서 문제가 됐던 대우조선해양도 어제 하한가로 30%가 빠진 것 정도가 눈에 띄는 경우죠. 한 가지 뭐 첨언해드리면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도 있는데 네. 제도 시행 전에 저도 뭐 인터뷰를 했습니다만은 가짜 백수호 사건으로 13거래일 하한가를 쳤던 내추럴 엔드텍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 30%로 그 하한가가 확대되고 나서 13거래일 하한가를 맞았더라면 계산을 해보니까 아마 주가가 600원대까지 빠지게 됐을 텐데 예. 이게 다행인지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15%로 막아줬기 때문에 8,500원대를 저점으로 막아줬고 반대로 30% 확대된 이후에 무협이 점을 받아서 15,000원 정도 하던 주가가 며칠 사이에 3만 원까지 수직 상승을 해서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반대로 이제 가장 수혜주,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오른 주는 이제 우선주를 꼽을 수 있다고 하던데. 네. 예, 우선주라고 하면 이제 의결권이 없는 주로 흔히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주라는 게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을 우선적으로 주고 그렇지. 조금 더 주는 주식이라서 사실은 보통주보다 다소 낮게 거래되는 게 맞거든요. 네네. 또 대부분의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서 발행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거래가 훨씬 드문 게 대부분인데 네. 이런 걸 빌미로 해서 주식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세력이 가격을 조절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다만 지금같이 저금리가 계속되면은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에 대한 매력도가 그만큼 높아져서 보통주하고 우선주의 가격 차익을 우리가 괴리율이라고 하는데 네. 이 괴리율이 다소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건 맞고요. 지금 그런 시점이기도 한데 최근 들어서 몇몇 종목의 우선주가 급등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좀 부자연스러운 경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더라 뭐 거래소에서도 예상치 못했던 과열 현상이 이제 빚어지고 있는데 심지어 뭐 우선주가 보통주보다도 이제 네. 더 비싸게 팔리는 그 가격 왜곡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일단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통주는 안 오르고 있는데 우선주만 오르는 경우는 일단 의심을 좀 해봐야 될 텐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에 대한 매력도 때문에 우선주가 특정 시점에 더 많이 오를 수는 있지만 보통주하고 역전이 된다든지 우선주만 내리상한가를 친다든지 하는 건 일단 주의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도 네. 일부 소형주의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최대 4대배 주가가 더 높은 경우도 있고요. 네. 한 달 만에 거의 10배 가까이 오른 종목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건 논리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폭탄 돌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격이 급등하는 우선주는 일단은 무조건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뭐 우선주뿐만 아니라 급등한 종목은 일단 조심해야 하는 건 맞죠. 예. 매번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이 탐욕과 공포를 잘 컨트롤하면 성공하기 쉬운 건데 네. 요즘 우선주처럼 급등세가 나오는 종목을 꼭 따라 사고 싶지만 꼭 나만 따라 샀다 하면 폭락한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나만 사면 빠지는 게 아니고 유독 빠질 만한 때 꼭 사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주식 투자 동업하는 거라고 매번 말씀드렸는데 동업자로서 의결권도 없는 주식을 사면서 다른 동업자들보다 몇 배씩 주고 더 주고 주식을 산다면 이거 정상적인 투자는 아니죠. 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격 제한폭 확대 이후에 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더 커지고 네.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뭐 공매도가 갈수록 이제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도 하고요. 그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좀 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공매도라는 게 주가 전망이 안 좋을 때 일종의 버블이 끼었다고 판단되는 종목을 빌려서 파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가격 제한폭이 두 배가 됐다는 거는 주가 하락에 확신이 들어서 빌려 파는 쪽한테는 훨씬 매력적인 상황이 된 거죠. 예를 들어 어제 오늘 한 40% 가까이 빠진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공매를 치기 위해서 대차장고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었는데 혹시라도 이 회사가 잠재적 부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걸 만약에 눈치챘던 사람이 있었다면 가격 하락폭이 30%가 된 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문제는 일반 투자자들은 여간해서 이런 정보를 통해서 공매도 치기가 쉽지 않은 데 있는데 반대로 이런 종목을 피해 나가려면요. 최근 들어 대차잔고 그러니까 빌려서 공매도 치고 아직 상환되지 않은 잔고가 급증하고 있는 주식은 가급적 투자를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개인들은 또 공매도에 이렇게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하여간 이런 추세를 잘 보면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가격 제한 폭이 확대되면서 또 이제 미국이나 유럽처럼 아예 가격 제한 폭을 없애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시행 한 달 동안에 나타난 글쎄 뭐 이런저런 흐름이나 현상들 보신 시점에서 어떻습니까? 이건 아직은 좀 시기상조로 보시는 예, 뭐 아직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네. 경우는 뭐 8% 하던 거를 10%로 늘렸고 그리고 15%로 올려놓고 그리고 이번에 30%는 늘린 건데 네. 한동안 제도 시행해보고 자신감이 붙으면 그때 가서 좀 더 늘리든지 아니면 없애는 것도 고려는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시행 기간 동안에 그만큼 주식시장이 성숙되고 여러 가지 가격 변동 완화 장치 같은 걸 잘 시험해보고 정말 자신감이 들었을 때 그 공통의 의견들을 좀 물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해보는 건 의미가 있지만 지금은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이네요. 예. 하여간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15%에서 30% 늘어날 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예. 그래도 그거에 비하면은 뭐 물론 뭐 전혀 부작용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래도 안정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있어온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럼 또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도 급등락 종목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하고 있고 뭐 단일가를 한다든지 하는 보조장치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네. 당장 추가적인 조치를 뭘 하라고 주문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시장에 말씀드린 일부 우선주를 비롯해서 비이상적으로 변동성이 큰 이런 주식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더 빨리 조사하고 규명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네. 사실 이렇게 그 가격 제한 폭이 30% 늘어나게 되면은 예전보다 그 피해가 훨씬 빠르고 클 수가 있으니까 네. 이런 조치들은 좀 빨리빨리 하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이 투기적인 세력들이 자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조심해야 할 텐데 뭐 어떤 점을 좀 당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 그리고 부동산 불패 신화가 일단 꺾인 상황에서 주식 투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주식 투자 자체를 내 자산의 일부를 묻어두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매일매일 주식 오르고 내리는 거에 너무 빠져들면은 큰 수풀 놓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딱 한 가지만 조언을 드리면 주식은 예금이나 부동산처럼 늘 함께 가는 친구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친구 사귈 때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친구 잘 안 사귀잖아요. 예. 만나자마자 덜컥 우리 친구 하자고 하는 것도 좀 드문 일이고요. 천천히 지켜보고 정말 좋은 친구인지 알아보고 또 은근한 매력이 있는 친구가 좋고요. 오래 가지 않습니까? 또 그럼요. 잠시 헤어졌다가도 다시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좋은 거고요. 친구 고르듯이 신중하게 주식을 고르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좋은 친구 만나야 노년이 행복해진다는 평범한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구의 빛에서 표현을 해주시니까 확 와닿네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한금융경제연구소 김동완 소장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경제투데이 진행의 이규봉 아나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중앙일보 고란 기자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최경원 경제부총리가 오늘 국회에 출석했죠? 네, 예. 뭐 어떤 얘기가 좀 나왔습니까? 예. 예, 추가 경정 예산, 추경이라고 하죠. 추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네. 예, 최 부총리는 적극적인 세출 구조 조정을 추진하겠다며 세입 기반 확충 노력을 지속하면서 관행적으로 지원해 오던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폐지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는 추경을 포함해 22조 원 규모의 재정 보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이 대책의 관건은 신속한 실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최 부총리는 메르스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를 방치하면 5분기 이상 0%대의 성장이 이어질 우려가 있다라면서 재정보강 대책을 통해 성장률 0.3%포인트 상승, 일자리 12만 개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근데 뭐 추경을 강조한다는 건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 사정이 나쁘다는 반증이 될 텐데 아시아개발은행 ADB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죠. 지난 3월 3.5%에서 이번엔 3%로 0.5%포인트 낮췄습니다. 예.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3.7%에서 3.5%로 하향 조정했고요. 예, ADB는 예상보다 더딘 중국과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수출 주도의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네. 그 밖에 ADB는 중국은 올 초 7.2%에서 7%, 미국은 불확실성을 이유로 당초 3.2%에서 2.2%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췄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이 거의 마무리됐다고요? 예,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월 말부터 새누리당과 진행한 7차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회를 최근 마무리하고 내일 새누리당과 최종 조율에 나섭니다. 이 당정은 이 초안을 바탕으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서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인데요. 네. 예, 주요 골자는 일단 지역가입자도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예, 그간 건보료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매기지만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연간 종합소득 500만 원을 기준으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로 나눠서 달리 부과했습니다. 예. 특히 종합소득 500만 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부과자료가 없다면서 성별과 나이, 재산, 자동차 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평가해서 매겼습니다. 예. 이 때문에 송파 세모년 사건에서 드러나듯 소득이 없거나 적은 빈곤 가구에도 실질 부담 능력에 맞지 않는 보험료를 부과해서 체납 세대를 양산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 당정은 이런 부과 방식을 없애고 지역가입자도 직장인처럼 소득의 보험료를 매기고 소득 자료가 없는 저소득층에는 직장가입자의 최저 보험료 수준인 월 16,980원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밖에 또 어떤 내용이 달라집니까? 이 월급 이외에 2천만 원을 넘는 별도의 종합소득이 있는 부자 직장인에게는 추가로 건보료를 더 내도록 했습니다. 네. 이 기존에는 부자 직장인의 기준을 연간 종합소득 7,200만 원으로 정했는데요. 이 기준을 대폭 낮춘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부자 직장인 약 26만 명이 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됩니다. 이 아울러서 돈은 많은데도 직장인 자녀에게 얹혀서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던 피부양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지금까지는 피부양자의 연금소득과 금융소득 등이 각각 4천만 원을 넘어야만 피부양자에서 빠졌지만 이 앞으로는 종합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19만여 명이 그간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렇군요. 하여간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보완된 것 같은데 내년까지 또 여러 가지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다고 하니까 지켜봐야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휴대전화 요금이 비교적 저렴한 편인 걸로 나타났다고요? 체감하시기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가 평가한 내용으로는 저렴한 편입니다. 이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음성, 문자,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다섯 개 구간으로 나눠 매긴 국가별 요금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각각 8에서 19위 정도를 차지했는데요. 네. 이번 조사는 OECD에 가입한 3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순위가 앞설수록 요금이 저렴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구간별로 보면 음성 50분, 문자 100건, 데이터 100MB 기준의 30통화, 곧 소량 통화 구간에서는 우리나라 요금은 8위 수준으로 저렴했고요. 네. 음성이 1,787분, 문자 350건, 데이터 2GB 기준의 900통화, 곧 초다량 통화 구간에서는 10위로 그래도 여전히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예. 이 국가별 물가와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한 구매력 평가를 기준으로 할 때 국내 이동통신 요금은 OECD 국가들의 평균 요금에 비해서 15에서 39%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중앙일보 고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읽습니다. 서민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KBS 1라디오 경제 투데이. 네, 매달 발표되는 고용 동향을 보면서 가장 큰 걱정거리는 역시 청년 실업 문제입니다. 이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지난달에는 특히나 이 청년 실업률이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이 청년 실업 문제 다시 한번 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허원순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어제 발표된 통계청 2월 고용 동향 중에서 이 청년 실업 관련 내용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전체 실업률은 3.9% 나왔습니다만 청년 실업률이 10.2% 나왔거든요. 10.2%를 하면 최근 월간 기준으로 보면 5월 달에 9.3%까지 내려갔다가 거의 1%포인트 가량 늘어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늘어났고 지금 계속 뭐 올드로 지금 사실 2월에 11%까지 올라갔습니다. 11, 그다음에 10.7, 10.2, 9.3, 10.2인데 요건 이제 월간별로 비교를 해 봐야 되거든요. 네. 그 월별로 계절적 요인이 다르니까. 그래서 6월 기준으로 보면은 바로 어제 말씀하신 대로 어제 발표한 게 10.2%. 요거는 6월 기준으로 보면 99년도에 6월 달보다 그러니까 16년 만에 지금 제일 높은 숫자로 나오니까 굉장히 비상이 걸린 거죠. 예. 이번 그 6월 통계의 어떤 의미와 특징을 한번 좀 짚어본다면요. 예. 청년 실업이 조금 더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우리가 청년 실업이라면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15살부터 29살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30살 네. 미만.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실업자 숫자로 보면 대개 45만에서 한 50만 명 정도가 실업자 통계가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10.2%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체감 실업률입니다. 체감 실업률. 체감 실업률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실업률을 할 때는 아주 엄격하게 뭐 4주 동안 조금이라도 구직했다든가 복잡하게 가는데 체감 실업률이 임시 일용직, 그런 불완전 취업자라든가 취업 준비자, 그다음에 구직 단념자 뭐 이래서 그 실질적인 의미의 이제 말하자면 실업자인데 요게 통계청 자료로 보더라 보면은 한 22%, 23% 정도로 나오고요. 네. 민간 연구소 이런 데서 보면 한 37, 8%까지 나옵니다. 최근에 제가 현대경제연구원에 낸 그 조사 자료를 봤더니 청년청의 실업 체감 실업률이 37.5%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숫자로 어느 정도냐면 우리 사회에 적어도 청년 15살부터 29살 사이에 학생들 빼고 뭐 정식 학생 빼고 군인 빼고 다 하더라도 적게 보수적으로 봐도 100만 명, 좀 많이 보면 150만 명이 지금 일자리가 없다.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숫자 단순히 나타난 10.2%가 문제가 아니라 체감 실업률로 보면은 굉장히 위험 수치에 지금 다가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 통계가 참 발표될 때마다 답답하고 걱정스러운 느낌밖에는 안 드는데 말이죠. 이 청년 실업 문제의 어떤 본질과 해법과 관련해서 이 허 위원께서는 뭐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아, 이거 사실 얘기하자면 밤새도록 얘기해도 끝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단적으로 두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는 경제가 더 성장해야 됩니다. 어쨌든 성장하지 않고는 일자리는 안 나옵니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 그 사이에는 뭐 무수한 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딱 숫자가 나오는데 네. 원래 성장률이 점점 떨어지가 뭐 정부는 3.8에서 3.1로 낮춰놨고요. 뭐 이제 2.몇 퍼센트까지 내려갈 거라는 걱정이 되니까 지금 성장이 안 되고 그나마도 뭐 메르스다 뭐다 해서 더 이제 그렇게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쨌든 경제 불씨를 살려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일자리 생긴다. 그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최근에 그 노동개혁을 하고 있는 데서 1년에 우리 노동개혁이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갔다. 저는 그 겁니다. 예, 근데 임금 피크제를 지금 도입하지 않고 않은 채 정년 60세로 연장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냥 욕심만 해서 최저임금 올린 것 그런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1년의 노동개혁 지금 정부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방향을 잘 못 잡고 실행을 잘 꼭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 세 번째는 지금 우리 노동시장 이것도 노동개혁이 물론 연장이랍니다. 노동시장 노동 그 고용시장 내부에 제가 볼 때 모순과 부조리가 심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그 과도한 차별. 그다음에 기업 가면 원청과 하청업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 동일 노동에 따른 임금 차별화, 임금이 다른 거. 뭐 이런 문제가 되니까 그 노동시장 내에 그 소수 말하자면 조직화된 잘 짜여진 노동 조직이 된 여기서 노동시장이 계급화 폐쇄화돼가지고 신규로 들어올 그런 말 예비 노동자를 못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구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도 이제 물론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게 예. 앞으로 계속 지속된다면은 특히나 이제 1990년생부터 예. 1995년생까지를 이제 문제 세대로 보셨던데 뭐 예. 취업 크레바스 세대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예, 예. 예. 그 사실은 제가 오늘 좀 강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는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고요. 네. 지금 내년부터 정년 60세법이 들어가죠. 정년 60세법이 되는데 임금 피크를 적용 안 하니까 임금비는 많이 들죠. 그러니까 많은 설문조사를 해보면 정년 60세법을 들어가면 신규 인력을 못 뽑는다. 이렇게 지금 응답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건 우리만이 아니고 재작년에 일본도 그랬습니다. 일본이 정년 65세로 연장을 딱 하니까 일본 기업이 좀 좋은데도 제가 대충 기억으로는 60 내지 70% 기업이 더 못 뽑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부터 그 적용한다고 60세로 연장해가면 내년 이제 아마 61년생부터 60세로 55세 나가던 게 60세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 평균 우리가 55세 정년이 60세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5년 정도 늘어나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1990년생부터 점점 이제 취업문이 확 줄어드는데 제가 그래서 작년에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이 크레바스 세대들이다 이 세대가 1990년생부터 쭉쭉 계속 그게 희석될 때까지 그래서 95년생까지가 특별히 문제가 되는 아주 힘든 세대가 될 거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럼 95년생이 끝나는 그 시 이후에는 정년 60세법이 우리가 5년간 완충지대가 됐으니까 취업률이 확 늘어날 거냐? 제가 볼 때는 아니다. 매우 어려운 게 경제가 그렇게 갑자기 좋아질 수도 없거니와 네. 그동안 누적됐던 90년생부터 95년생의 취업 그 재수생들이 쌓이고 취업 재수생, 취업 삼수생이 쌓이고 쌓여서 계속 그게 단기간에 풀리지 않은 그런 문제로 남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앞서 뭐 여러 현 상황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뭐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정년만 연장된다든지 이런 얘기 하셨는데, 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개별 사업장별로는 뭐 임금 피크제 협상도 하고 있고 일부 네. 뭐 타결된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뭐 진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하는 게 공기업 하기로 했죠. 엊그저께 발표가 모든 공기업은 임금 피크를 하기로 발표가 났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강요를 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민간은 자율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노동계획에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거를 고용부는 자신이 없으니까 법에는 못 담고 임금 피크를 하라고 일종의 지도 옛날에 통상임금을 만드시 정부의 가이드라인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걸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적어도 강한 법으로 해가지고 좀 강요적인 측면이 돼야 임금 피크가 들어오지 공기업하고 그다음에 민간에 퍼져갈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좀 강력하게 해서 임금 피크를 해야지만이 그 줄어든 임금 가지고 새 인력을 뽑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요즘 뭐 신문들 보시면 느끼시겠지만은 이제 젊은 세대로 움직입니다. 아버지, 삼촌, 우리한테 일자리를 주십시오 해가지고 막 이제 뭐 플래카드 들고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성 세대가 양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구호로는 기성 세대, 아버지 세대, 삼촌 세대가 양보하자 매우 좋지만은 젊은 세대한테 바로 안 가는 게 예를 들어 가령 제가 직접 일자리를 제 아들, 딸한테 삼촌한테 이렇게 넘겨준다, 조카한테 넘겨준다면 가겠는데 개념적으로 저를 그만두더라도 우리 자식 세대는 신규 시장에서 따로 그걸 일자리를 구하기 때문에 미스매치가 생긴단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 전체가 양보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금 피크제 같은 것 가장 현안이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욕심 우리 전번 시간에 한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저임금제 같은 것도 그 욕심대로 최저임금을 지금 못 받는 근로자 232만 명인데 그 기업주가 안 주는 게 아니고 못 준다 이런 측면도 봐가지고 그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유연성 임금 피크제 이런 걸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대 간의 이제 충돌이 본격화될 겁니다. 지금 참 어려워졌네요. 어떻게 네. 보면 이제부터가 또 세대 간의 본격적인 일자리 전쟁이 시작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간 잘 좀 해법을 슬기롭게 찾아야 할 텐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경제신문 허원순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KBS 1라디오 경제투데이. 라디오와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KBS 콩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순서 자영업자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는 자영업 즉문즉답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뭐 방송 들으시면서 뭐 의견이나 또 여러 가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샵 9730 유료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오늘은 정말 많은 자영업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홍보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지 이 문제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외식경영 전문가 이상규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정말 이 홍보의 시대라고 할 만큼 네. 홍보가 중요하잖아요. 예, 지금도 뭐 이게 점심시간이나 이렇게 거리 나가보면 뭐 여러 가지 네. 홍보 전단들 돌리고 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홍보가 실제로 매출로 직접 연결되는 게 굉장히 크죠? 어떻습니까? 네, 물론이죠.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작게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사업을 하신 분들 그리고 식당 하시는 분들은 이게 우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손님들이 저절로 옵니다. 예. 저절로 오기 때문에 이제 고객의 중요성을 그때는 좀 이게 복잡하고 뭐 직원 문제도 있고 해서 잘 깨닫지 못하다가 시작할 때부터 홍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렇죠. 옵니까 일단? 예, 우선 오픈을 하면은 예. 이 간판이 걸려 있잖아요. 아하. 간판을 우선 보면은 사람들은 호기심에서 신기해서. 한 번씩은 다 방문을 하거든요. 예.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속된 말로 해서 뭐 오픈바를 받았다고 하기도 하고 뭐 초기에 이제 장사를 그렇게 갑자기 붐이 일어나거든요. 네. 예. 근데 그때 이제 잘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이. 당연히 이제 실수도 많이 있고요. 해보지 예. 않은 거기 때문에. 처음이니까. 예. 저도 예. 마찬가지로 뭐 식당을 여러 개 해봤는데 네. 그때마다 이제 처음 할 때는 무조건 손님한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얘기만 하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손님이 점점 줄거든요. 네. 이제 그때 이제 아차 뭔가 내가 실수했나?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제 그때 이제 필요한 게 이제 다시 한번 알려야 되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그걸 좀 반성하고 개선하고 예 개선해서 네. 그걸 이제 프로세스화 시키고 이제 과정을 제대로 만드는 걸 또 보여주기도 하고 네. 그래서 재방문을 이끄는 게 중요한데 네. 그걸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홍보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그런 홍보 활동을 통해서 매출은 이제 다시 서서히 처음에 일어났던 매출처럼 꽝 하고. 많이 일어나지는 않고요. 뭔가 폭발력이 예. 있지는 않지만. 예. 이거를 참고 천천히 가야 된다는 걸 머릿속에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간혹 이제 뭐 장사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이벤트도 하면서 이걸 이제 적극적으로 알려서 예. 뭔가 매출 한번 집중적으로 이때는 좀 한번 해보자. 네. 뭐 이런 그렇죠. 경영 전략을 세우실 때가 있을 텐데 네. 실제로 그렇게 뭐 영업적인 마인드를 갖고 홍보 전략을 펼치면 매출이 올라가는 걸 경험하신 적이 있으세요? 예, 그걸 이제 잘 맞춰야 되는 거죠. 예. 고객들이 필요하지 않은 거를 내가 그걸 더 주겠다, 덤을 주겠다, 뭐 하나를 사면 하나를 주겠다, 뭐 세일을 해서 좀 깎아주겠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고객이 원하진,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제가 많이 남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좀 깎아주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 사장님들은 그렇겠죠. 원가를 생각하니까 예. 아무래도. 비용을 생각하는 게 항상 머릿속에 있으니까요. 근데 고객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됩니다. 아하.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본전 생각나지 않게 하라, 뭐, 내지, 이제 고객에게 이기게 하라. 예.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크게 효과를 봤던 게 제가 예전에 냉면집 했다고 한번 얘기한 적 네네. 있잖아요. 냉면집 네. 할 때 제가 더워질 때 냉면 세일을 했습니다. 아하. 예. 더워질 때. 그러니까 5월에서 이제 5월 중순 넘어가면서 온도가 한 26도 올라갈 때쯤 해가지고 예. 냉면을 반값에 판 겁니다. 예. 그것도 점심시간 제일 많이 먹을 때 가장 힘들 때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네. 그거는 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네. 가만히 있어도 매출이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그 시점에 오히려 가격을 내리신 거네요. 그렇죠. 오호. 예.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잘 안 찾던 분들도 이제 아름아름하고 이제 서로 이제 그 입소문이 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사실 7월, 8월, 9월이거든요. 네. 근데 또 희한한 거는 그 주변에 7월, 8월, 9월에는 또 희한하게 이제 또 휴가도 많이 가고 예. 동네가 좀 약간 빕니다. 네네. 이제 그때 좀 저희를 이제 인식을 다시 시키는 거죠. 아, 내가 여기서 장사하고 있고 내가 여기서 냉면을 팔고 내가 여기서 고기를 팔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와주세요 하고 제가 한 번 더 프로포즈 하는 거죠. 예. 어필하는 거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을 해주는 게 홍보입니다. 네. 아주 철저하게 어쨌든 본인의 입장이 아니라 네, 그렇죠. 고객의 입장에서 네. 득이 될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그렇죠. 대단히 효과적이다. 네. 그리고 요즘은 이제 홍보할 수단도 정말 많아졌잖아요. 네, 저도 뭐 지금 뭐 장사를 한 20년 했는데 네. 뭐 5년 전에는 소셜 미디어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네. 뭐 이제 또 핸드폰이 스마트폰으로 또 바뀌었고요. 네. 또 소셜이라는 이름 붙은 그런 채널들이 그러니까 방법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네. 네. 예를 들면 뭐 저기 쿠팡 아니 쿠모라고 하는 데서 이제 반값에도 막 음식을 팔게 하고 예, 소셜 커머스 예. 업체들 있죠. 예. 예, 그런 데서 막 하는 게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예.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네네. 근데 지금 보면은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했던 업체들이 효과를 많이 못 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 단골들이 와서 그걸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 어쩌다가 네. 한번 와서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나서 그것만 찾아서 오는 고객들 약간 좀 약이 오르게 하는 고객들이죠. 예. 예. 그런 고객들에게 이용당하는 측면도 있었고. 네. 뭐 요즘에는 이제 뭐 이게 까똑까똑 하는 그런 뭐 이렇게 SNS도 있어서 그 안에서 이제 쿠폰을 뿌리고 있는 그래서 문자 메시지로 바로바로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생겼고요. 네. 뭐 블로그 마케팅이라고 해서 파워 블로거들 초청해가지고 밥 이렇게 우리가 제공 식사 제공해주고 예. 그거에 대해서 좋은 글을 올려주게 하는 뭐 그런 것들은 지금도 하고 있고 큰 업체들일수록 많이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돈이 없는 이제 업체들이나 이제 저도 이제 작게 했던 데들은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네.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기름 뉴타운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거기 네네. 이제 상권이 이제 막 형성돼서 이제 절정으로 가고 있는 상권인데요. 네. 거기에 이제 작게 중국집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은 이제 저번에 이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주방장을 본인이 주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세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이제 손님을 끌어오고 손님한테 친절하고 싸게 이제 뭐 비용을 깎고 하는 건데 이분은 이 식당 식사 시간이 좀 끝나는 1시 정도 1시 반에서 이게 조금씩 손님이 없어지는 시간이 있거든요. 예. 그거 예. 이제 우리는 이제 한가한 시간이라고 해서 아이들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그 한 3시간 저녁 시간까지는 꼭 나오셔서 전단지를 길가에서 뿌리십니다. 본인이. 예. 그리고 어허. 꼭 주방 일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방장 옷을 입으시고 예, 연세가 좀 한 50대 중반이라 네. 머리도 약간 하얘셔가지고 진짜 멋진 주방장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주방장 옷을 입고 나와서 전단지를 쫙 뿌리는 거죠. 사람들 눈에는 확 띄겠네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그거를 거의 제가 보면 하루도 안 빠지고 하십니다. 그분이.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있다고 할 수 있겠군요. 그렇군요. 예. 2471 쓰시는 분이 근데 홍보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거 아닌가요? 이게 지속적으로 효과를 보내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예. 홍보는 당연히 일시적이죠. 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천천히 고객들은 증가합니다. 항상. 예. 갑자기 확 증가하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게 다시 줄어들게 돼 있어요. 예. 처음에 오픈했을 때 그런 효과처럼요. 네. 그래서 이걸 서서히 증가를 시키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런 홍보 활동을 계속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예. 예, 저희가 좀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작고 이제 영세하고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힘들긴 하죠. 사장이 그 일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달력에다가 매일 체크하시고요. 네. 이틀에 한 번꼴로는 내가 뭔가 손님을 새로운 손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네. 전단지를 만들어 뿌리겠다. 뭐 문자 메시지를 손님에게 계속 핸드폰 번호를 받아서 이걸 문자 메시지를 보내겠다. 예.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보고 찾아오시는 분에게는 뭐 콜라라도 한 병 드리겠다. 음료수라도 한 병 드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뭐 8882 쓰시는 분이 그럼 전단을 정기적으로 돌려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네. 정기적으로 돌려야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예.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우리 예. 집에 오는 예. 고객이 연령층이 어떤가도 또 보셔야 됩니다. 어허. 이게 젊은 고객이 오는 20대들이 오는 데는 전단이 효과가 하나도 없겠죠. 하지만 예. 가족들이 오고 내가 저기 주택가에서 하고 있다면은 주택 집에 가서 우편함에도 꽂아놓고 문 앞에도 붙여놓고 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예. 네. 그렇군요. 4241 쓰시는 분은 아까 블로거들 이제 초청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식사를 제공하면 비용이 또 발생하나요? 뭐 어떤 업체를 통해서 해야 하나요? 여러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 봐요. 뭐 그걸 예. 제가 뭐 어디를 하셔야 이게 저도 그럴 저는 지금 없지만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은 약간 그거는 좀 뭔가 이게 고객에게 예. 좀 정확한 정보를 준다는 것보다 내 위주로 이게 하는 광고 활동 같은 있겠네요. 느낌이 있어서 예. 저는 이제 또 인터넷에 제가 좀 느리거든요. 워낙 네. 이제 장사를 오래 해서. 그래서 제가 뭐 얘기하긴 그런데 제가 네. 아는 이제 잘하고 계신 식당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그리고 그걸 끊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 효과를 보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예. 분명한 효과는 있다. 예. 안 하면 그 안 한 게 또 티가 확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예. 자, 자영업 증문직답 오늘도 뭐 시간이 부족하네요. 오늘 매출 올리기 위한 홍보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 못다 나는 이야기는 또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외식 경영 전문가 이상규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순서 끝으로 저도 인사드리고 물러가야겠네요. 지금까지 경제투데이 아나운서 이규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